떠나가는 날은 단순한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만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. 조용한 가지 사이로 혼자 그댈 기억에 나가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. 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 마주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야.